내남에 속도 모르고 뺏어간 사랑을 강남 따라만 나본 것이 나의 죄드냐 너의 죄드냐 얄궂은 하룻밤 첫사랑 때문에 눈물 속을 헤매야 하나 그렇게 남의 속도 모르고 웃는 그 얼굴 얄궂은 하룻밤 첫사랑 때문에 눈물 속을 헤매야 하나 그렇게 나 내 속도 모르고 웃는 그